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.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만 우수갔네 바람만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오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슬픈 노래를